따라갈 가이드를 모호타람 김정훈 하디아탄 미나순도길 말리 리아바하세투라세 따르히 휘민토카타이 데수쿠레 와 이알깔라 미스미 안토니아 조세프 프란시스코 알하이지 알라카빌 마르샤릴 아울라 아야 쿠처 휘펜주엘라 비무나사바테 디쿠랄 하미스 리타이니 가이단 아울라 릴치치 샤빌 쿠리 나칼하 호세 콘살레스 알깔라 모랄레스 المناسك لكروسي أفكاري أوغو تشابيس العسكرية بالجامعة العسكرية الفنزويلية إلى سفير المفوض فوق العادة لبلادنا لدى فنزويلا يوم 13 من هذا الشهر.